마을 봉을 길러 누에 치며 오손도손 사는 동민 보리밥 상추쌈에 감자술에 풋고추 안주 마을 앞 밤나무 밑 멍석 깔고 장기 둘 때 허수아비 건들건들 참새 때도 울고 가누나 따라 비단치마 헌숙감에 웃음꽃이 피는 얼굴 풍년초 연기 속에 오곡이 이거만 가네 오늘도 해가 뜨는 동구 앞길 쉬어갈 때 까마같이 울어 울어 반가운 소식이